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낮에 이 도시의 꼭대기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려다본 도시의 모습은 참 삭막하고 또 지저분하고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밤에 그곳에 올라가서 똑같은 곳을 내려다보죠. 그러면 이 도시가 그 야경이 그렇게 아름답고 멋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둠은 때론 이렇게 모든 걸 아름답게 돋보이게 해주지요. 전영선 씨 언니와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보통 사람들 중에서 파일벨의 캐논을 오늘은 토미타의 연주로 띄워드렸습니다. 저는 이 곡만 들으면 정말 행복해지는데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별 떨어지는 소리 같다고요. 이게 밤이면 가장 잘 어울리는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눈이 조금 나쁘기 때문에 안경을 안 쓰고 밤거리를 나서면 모든 세상이 마치 빛을 혼합해 놓은 것 같은 무슨 파스텔화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밤거리를 안경 안 쓰고 나가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심야로, 그러니까 마지막 회로 영화를 보고 극장에서 나오는데요. 세상이 좀 달라 보여요. 막 너무 지저분한 것도 다 보이고 갑자기 삭막하고 왜 그런가 했더니 안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로등이 파스텔화처럼 불빛이 퍼져나가지도 않고, 아, 그래서 눈이 나쁜 게 좋을 때도 있구나. 그때 느꼈습니다. 너무 헛소리했죠? 자, 오늘은 신입생 페스티벌이 있는 날입니다. 정장 입고 높은 구두 신고 화장 곱게 하고 갈 거예요 하면서 대구에서 미라 씨가 편지 주셨네요. 제가 저번 편지도 잘 받았는데 그때 소개 못 해드렸죠? 오늘 그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글씨가 너무 예뻐요. 뭐냐면요, 신청곡이 When a Man Loves a Woman인데요. 소울의 명곡이라서 그런지 참 많은 영화에 삽입됐습니다. 플래툰, 크라잉 게임, 그리고 로즈. 66년에 전미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한 곡이죠. 자, When a Man Loves a Woman 들어보시죠. 저희와 함께하니 밤이 깊어지는 모습이 정겹기만 하다고 하신 인천 남구 주한이동의 정주영 씨 잘 들으셨습니까? 이정수 씨와 대구의 이지호 씨, 이한웅 씨, 권기영 씨도 신청해 주신 When a Man Loves a Woman, 많은 영화에 삽입된 곡이었죠.

천의 얼굴을 만드는 분장사. KBS와 MBC에서 오랜 분장 경력으로 분장 교육의 새로운 장을 펼친 김성욱 선생님이 직접 지도 운영합니다. 김성욱 분장학원. 4786-1337. 전문인이 되고 싶은 분을 환영합니다. 4786-1337. Never let 'em see you sweat. Never let 'em see you sweat. Never let 'em see you sweat. 당산동에서 진정한 꿈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다고 하신 하은정 씨,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새 영화 덩크슛 중에서 Go West가 부른 Let Me Make It Up To You Tonight. 글쎄요, 오늘 밤은 당신에게 다가가게 해주세요. 이 정도가 될까요? 자, 덩크슛. 뭐 우리나라 가수의 아주 인기 있는 가요 그 제목 같기도 한데요. 요즘에 참 이 농구 붐이 불었어요. TV 드라마 마지막 승부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올해 들어서 더욱더 인기가 높아져서 이 농구를 소재로 한 외국 영화 한 편도 이번 주말에 한 편 개봉됩니다. 바로 이 영화죠. 덩크슛. 원제는 White Man Can't Jump. 그러니까 직역을 한다면 백인은 점프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데요. 개봉 제목은 청소년들의 농구 붐을 의식했는지 덩크슛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화는 픽업 게임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요. 픽업 게임이라는 것은 모르는 팀들이 길거리에서 벌이는 내기 농구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대로 이렇게 픽업, 주워가지고 우리 농구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임인 것 같은데요. 이 영화에서는 두 명의 픽업 게임 스타가 등장합니다. 한 명은 흑인이고 한 명은 백인인데 흑인 스타는 그 라이징 선의 웨슬리 스나이프스고요. 백인 스타는 은밀한 유혹에서 100만 달러를 받고 사랑하는 아내를 로봇 레드포드에게 넘겨준 뒤 땅을 치고 후회하는 그 우디 해럴슨입니다. 연출은 론 셀튼 감독이 맡고 있는데요. 언더파이어의 각본가로 인정을 받은 뒤에 불더햄, 그러니까 19번째 남자라고 비디오 제목에 나와있죠. 19번째 남자, 블레이즈 같은 영화를 만들면서 알려지기 시작한 감독입니다. 그리고 또 이 감독 자신이 실제 농구 선수 생활도 했었고요. 지금은 헐리우드 YMCA의 농구 코치를 맡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영화 안에서의 농구 장면 한번 기대해봐도 되겠죠. 자, 또 한 편 소개해드릴게요. 92년 제16회 몬트리올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과 최고 인기상을 수상했던 영화 소피. 이 영화도 개봉을 합니다. 이 영화를 만든 리브 울만은 스웨덴 출신의 세계적인 배우이자 또 그 거장 잉마르 베르히만 감독의 부인이죠. 그리고 이번에 릴리 한메르 동계 올림픽 때 그때도 그녀를 볼 수 있었는데요. 개막식 초청 인사였었습니다. 어쨌든 이 리브 울만은 유럽 쪽에서는 상당한 대우를 받는 배우이고 이제는 감독으로까지 나섰습니다. 영화 소피는 19세기 말 덴마크에서 사는 한 유태인 노처녀의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유태인에 대한 사회의 편견 때문에 혼기를 놓친 소피는 그 철저한 유태인의 삶을 고집하는 부모, 그리고 이제는 박물관의 골동품처럼 세월이 가기만을 기다리는 늙은 독신 이모들, 이들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아무런 희망도 없을 것 같은 그런 그녀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죠. 하지만 이것을 눈치챈 부모는 그녀를 유태인 노총각과 강제 결혼시켜버립니다. 그러니 그녀의 결혼 생활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지요. 게다가 마지막 희망이었던 아들까지도 그녀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비로소 소피는 삶이란 자기 자신과 직면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그런 자각을 하게 되죠. 여성 영화를 또 다른 시각에서 제시한 작품이 바로 이 영화 소피입니다. 올 아카데미 영화제 얼마 전에 거행이 됐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를 부렸는데요. 이때 남우주연상은 필라델피아의 톰 행크스에게 돌아갔죠. 그에게 영광을 안겨준 영화 필라델피아도 이번 주말에 개봉됩니다. 톰 행크스가 영화를 끌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작품인데요. 에이지에 걸려서 점점 변해가는 그의 외모는 정말 끔찍할 만큼 완벽합니다. 16kg나 뺐다고 하니 그의 모습이 어떨까요? 자, 이 영화의 주제가인 일명의 필라델피아와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스트리트 오브 필라델피아는 너무 유명해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른 곡 한번 들어보죠. 이 영화에 삽입된 샤데이의 노래입니다. Please send me someone to love. there's more asking too much. Please send me someone to love. Show the world how to get along. Peace will enter when hate is gone. But if it's not asking too much, please send me someone to love. I lay awake night and ponder over troubles. My answer is always the same. 저는 이런 노래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나면 너무 뿌듯해요. 아주 분위기 있는 샤데이의 음성이었죠. Please send me someone to love. 나를 사랑할 사람에게 보내주세요. 그런데 대구동구 불로동의 박찬미 씨는 이미 그 someone이 정해져 있는 모양이에요. 선영이를 무지무지 좋아한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선영 씨 잘 듣고 계십니까? 샤데이의 노래. 예. 바로 찬미 씨의 마음을 띄워서 선영 씨께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영화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은 참 북유럽 영화를 많이 소개해드리는 것 같네요. 지난해에 노르웨이에서 만들어진 작품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영화입니다. The Telegraphist. 이 작품이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역시 주말에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이 영화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노르웨이의 대표적인 작가 누트 함슨의 소설을 영화화한 것인데요. 무엇보다도 이 영화에서는 그 해가 지지 않는 백야의 경치, 백야의 노르웨이 경치가 아주 멋있습니다. 주인공은 오바 롤란슨인데요. 이 사람은 아름다운 해안 도시인 로젠가드의 텔레그래피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전보를 쳐주는 전신기사죠. 하지만 동시에 발명가이고요. 또 자칭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의 철학이란 인생은 도박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부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어서 인생의 도박에서 승리하려고 하죠. 하지만 이런 자신의 그 거창한 꿈과는 달리 롤란슨에게는 정략적으로 약혼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가 원치 않는 여자죠. 이런 상황에서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인 사업가의 딸 엘리제를 그가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자유롭고 열정적인 그의 모습에 엘리제 역시 마음이 흔들리고 그때부터 그들의 은밀한 사랑은 백야의 밤과 똑같은 속도로 깊어가게 되죠. 연출은 에릭 구스타브슨 감독이 맡았는데요. 그는 지금까지 단 세 편의 영화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노르웨이에서 가장 인정받는 감독, 아주 젊은 감독이랍니다. 또 주인공인 롤란스는 비욘 플레버그라는 배우가 맡았는데요. 노르웨이의 로버트 레드포드라고 불리는 아주 여성 팬이 많은 배우라고 하네요. 그리고 영화를 보니까 그 분위기가 또 레드포드와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영화 꿈꾸는 사람들에서는 도니제티의 사랑의 묘약 중에서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 전편에 걸쳐서 흐르는데요. 영화 속에서 엘리제의 애틋한 심정을 표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자,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부릅니다. 남몰래 흐르는 눈물. Yeah. 부산의 미니 씨 신청곡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곡 괜찮았죠? 영건스 2 중에서 다른 곡 신청하셨지만 오늘은 본조비의 Blaze of Glory 띄워드렸습니다. 경기도 시흥의 윤미희 씨가 신청하신 곡이었어요. 하이틀의 윤태학생 그리고 이병국 씨께도 띄워드린 곡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포터 김지연 씨가 정말 수고하시는 시간입니다. 잊을 수 없는 한 편의 영화. 자, 오늘은 한국 영화 최고의 흥행 메이커, 뭐 장군의 아들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서편제로 그 명성을 더 확고하게 한 분인데요. 태흥영화사의 이태원 사장 모셨습니다. 한국영화제작자협회 회장으로 이번에 그 추대되셨죠? 축하드립니다, 먼저. 네, 감사합니다. 이제껏 그 손대신 작품마다 정말 히트 안 된 게 없다고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트 안 한 거, 히트 못 한 것도 많이 있죠. 예, 대부분.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70%가, 저희들의 회사에서 만드는 영화가 한 70%가 흥행이 다 잘 됐습니다. 뭐 있죠? 뭐, 어우동 있었고, 기쁜 우리 젊은 날. 예, 뭐, 무릎과 무릎 사이, 뭐, 청춘 스케치, 뭐 장군의 아들 등등.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번에 영화 서편제. 예, 그렇습니다. 서편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제일 애정이 갈 것 같아요, 이 서편제 영화는요. 그럼요. 아마 일생 통해서 그런 기쁨이 저한테는 없었고요. 물론 손님이 많이 들어서 돈도 물을 많이 벌렸지만은 돈 외적인 쪽에서도 인정을 받았다 그럴까요? 서편제 하시면서 뭐 좀 창 좀 많이 배우셨어요? 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전혀 안 됩니다. 어렵더군요. 꽤 어려워요. 그 영화 2년 맺으신 게 한 몇 년이나 됐어요? 20년 됐는데 처음에 한 10년은 이렇게 극장을 지방에 뭐 조그만 극장들 몇 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극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배급업을 소위 경기 강원도 배급업을 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영화 제작에 손댄 지는 딱 10년 됐습니다, 금년으로. 이태원 사장님의 어떤 되어진, 만들어진 결과적인 모습만 우리가 배다 보니까 전혀 고생을 안 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고생을 뭐 굉장히 많이 하셨다면서요? 잠깐 뭐 지금 생각해보면 제일 저 힘들었던 게 배고팠던 것 같아요. 뭐 먹지 못했으니까요. 한 뭐 15일도 굶어도 보고 그런 적이 있었죠. 우리 또래 분들 고생한 분들 많죠. 예. 그 영화 극장 하시기 전에요. 예. 뭐 안 해본 직업이 없으시다면서요. 우선 뭐 노동 그 부두노동 같은 것도 하고 국제시장에 가서 장사도 해보고 또 서울 올라와서 반어장 장사 뭐 그런 것도 하고. 이태원 사장님 하면은 이태원 사장님 말고도 정일성 촬영 감독이나 임건택 감독 이렇게 세 분이 이제 트로이카로 딱 그 머리에 떠올려지는데요. 이 세 분의 관계는 도대체 뭡니까? 언제 처음 이렇게 인연을 맺으셨어요? 처음 영화 제작을 시작했을 때 그 비군이라는 영화를 그분들하고 같이 했던 거예요. 하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종단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부딪혀서 우리가 제작 중단이 됐거든요. 그때가 첫 작품인데 거기서 이제 서로 같이 아픔을 겪고 또 서로 같이 위로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가까워졌죠. 근데 그 정일성 촬영 감독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우리보다 또 상당히 연배시고 임 감독은 뭐 조금 이시지만 그다 이게 또래 어떻게 뭐 친구 같기도 하고 형님 같기도 하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글쎄요 좀 뭐 이 나이에 이런 말씀하면 어떤지 뭐 내가 좀 잘 따르죠. 이번에도 영화 같이 하시죠? 그럼요. 예, 태백산맥 지금 한참 열심히 찍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 또 이태원 사장님이 추천해주는 아 추천이라기보다도요. 그 이태원 사장님께서 이제까지 그 영화와 인연을 맺으면서 가장 정말 내 인생 속에서 지울 수 없었던 그런 영화 뭐를 찝어주실까 너무너무 궁금해요. 뭐 외국 영화의 경우에는 그 마담 엑스 같은 거가 굉장히 그 라나타나 주연했던 마담 엑스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거 굉장히 그 남고요. 우리나라 영화로는 그 난 별들의 고향이 좀 이렇게 남습니다. 그 이자호 감독이 만들었던 건데요. 그 시점으로 봐서는 제가 또 그 극장을 처음 손댔을 때 고임박이었었는데 굉장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야, 이게 우리나라 영화도 상당 수준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또 원래 또 제가 어려서 또 영화를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 시대에 우리나라 영화도 제가 뭐 지금도 뭐 잘 모릅니다만은 비전문인 입장에서 순전히 뭐 재미로 보러 다니던 때인데 굉장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사실은 그 이자호 감독 그 이후에 이자호 감독 작품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지나서 그 제가 영화 제작을 할 때 이자호 감독하고 작업을 몇 개 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초창기에 나한테 그 내가 한국 영화 제작을 에 대해서 이렇게 애정을 가졌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관심을 깊이 가지게 해준 결정적인 사람이죠, 나한테는. 이장희 씨의 그 음악, 또 원작의 최인호 씨, 그리고 이장호 감독, 그때 아마 그 신성일 안인숙 씨였었어요. 근데 뭐 아마 그 시대에 굉장한 힛을, 그게 아마 이장호 감독의 또 첫 작품인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 작품의 그 소위 그 이장희, 최인호, 이장호. 그래가지고 정말 그 트로이카로서 아마 그분들이 동창인가 그래요. 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동창들일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젊었을 때들이고 나이는 잘 기억은 못합니다만 아마 약 20년 전 영화니까 지금 그들이 50 아직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20대 후반 30초 뭐 그런 때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정말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 인기도 뭐 굉장했고요. 많이 울기도 했고요. 좀 조금 더 슬픈 부분이 있어요. 그 작품 내용 속에. 굉장히 그 연기들도 좋았고, 그 화면도 그렇게 좋았고, 굉장히 내용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손에 가득 오늘 밤 문득 드릴 게 있네. 이태원 사장으로 하여금 한국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한 영화라고요. 우리 영화 별들의 고향 중에서 이장희의 노래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띄워드렸습니다. 이동영 씨 잘 들으셨어요? 이승재 씨는 이런 글을 올려주셨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영화 중에 흥행팀의 영화는 눈을 높여서 봐라. 그리고 지금 어렵게 몸풀이 중인 한국 영화는 눈을 사랑스럽게 낮춰서 보았으면 합니다. 이런 글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서울 구로구의 양주희 씨 그리고 서울 노원구의 리 씨 대학에 입학하신 분 광주 동구 동명일동의 서경식 학생 아버님의 퇴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건강하게 생활하길 빈다고 하셨어요. 전주 남노송동의 오이현 씨. 정말 이름 때문에 굉장히 놀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오이현 씨. 대전 중구 대흥이동의 윤은주 씨. 청주 사직일동의 윤상희 학생. 그리고 하이틀의 서덕원 씨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영화 다잉영의 주제가 케니 씨의 연주를 들으면서 오늘 인사드릴게요. 서초구 방배동의 정미경 씨도 남동생 찬호비와 함께해 주십시오. 안녕히 계세요.